서위수 조선이오니 서위수 주체 사상연구소조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 미국과 그 주구 일본 남조선 괴뢰들의 책동을 규탄해서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